Especiales, Radio K-Pop México presenta Music Bank World Tour. 11 funciones que han enloquecido al mundo. Estamos de vuelta en el lugar que nos llenó de pasión. Chile. En este 2018, reviviremos una vez más la euforia. Music Bank in Chile. Siete, seis, cinco, cuatro, tres, dos, uno. Jump. 버전 올게 선행 I'm the god 어디죠 나는 랩 바로 이 마다 You got some paradise 보셔줄게 we so fly 하고 같이 따라하지 않겠어 인생 같은 너와 나를 비교하지 마 The bottom of we at the main 우리 따라왔잖아 나 음악은 신나는 게 태어나는 story making cuz together with DJ 해초기 이제 니들 모습 보한 바 We will be back 나가 우리의 거짓말 감성이 크게 터진다 우리가 왔어 이제는 너를 쉽게 봐주지 않겠어 No, no, no, no, no, no mercy yeah, We are the PAP 이제 알겠어 차비란 없어 우리를 느낄 준비 됐음 Put your hands up 차비란 소리 질러봐 Get your hands up Let's go 마음에 하울러 건들리지 마 이젠 우리의 시간이야 하울러 You know we ain't got time 가나 돈 누가나 막아도 우린 두려운 게 없어 다 하울러 Everybody get up Hold me on my life I'm fading out Let me get on like a hotspot baby 이제 love 변하는 네 마음이 다 변해준다면 lady 오늘만은 너를 품에 안고서 너에게 반해 나 대니 발에 붙여줘 There's one about it How love 멈추지 마라 이젠 우리의 시간이야 그 순간 Just break down yeah. 무너지고 슬벗어나려 해도 풀리지 않는 생각들 날 집어삼키는 공허함 속에서 숨죽인 채로 Chasing you 어디선가 바람처럼 내 맘속에 다가온 너 내 기억을 끌어안고 눈을 감고서 또 내게로 Now I'm falling, falling, falling for you 넌 내 몸의 레몬 무지개빛 아름다운 백조 Girl 너 없이 텅 비어버려 맘속 깊이 잃어버린 색조와 채도 어서 나를 구해줘 널 다시 안을 수 있도록 Keep it like that Keep it like that 너의 무릎 위에 잠든 내 꿈을 텅 빈 내 세상에 숨이 돼준 넌 내 구원 같던 Oasis 점점 달라져 이젠 닿을 수도 메울 수도 없는 너 같은 짙게 베인 하늘 위로 흩어지는 잔상처럼 너를 안고 꿈속으로 소리 없이 난 꿈을 들어 Now I'm falling, falling, falling for you 싫어나며 꿈에서도 너를 기억하네 비데이 데이 데이 왜 갇히고 싶어는 내 안에 웃던 나에게로 다시 뛰어가고 싶어 기다려줘 너를 데리러 갈게 행복했던 너와 나 그대로 Go go go Ready action Estás escuchando Music Bank en Chile 2018. Your morning 말아줘 영원히 가지 말아줘 지지 말아줘 Oh, 액도미여 아직 네 용기가 가득해 Oh, this barrier 너만이 나를 뜨겁게 하네 겁내지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꽂히지 않네 Vamos! Oh, sol es mío, te quiero 넌 내 태양 가릴 수 없어 숨이 턱턱 막혀와 피할 수 없어 Oh, sol es mío, te quiero 넌 내 태양 부셔 너를 바라볼 수 없어 두 눈을 감아 온 이유 내래 yeah, yeah, yeah. 어둠 속에 나를 구해줘 이제 나의 손을 잡아줘 뜨겁게 나를 안아줘 언제든 날 비춰줘 oh, Sing it every day Oh, Sol es mío 내 기회로 넌 내 태양 갈 수 없어 손이 턱턱 막혀와 피할 수 없어 Sol es mío 내 기회로 넌 내 태양 둘, 셋, 둘, 안녕하세요, 수납니다. 칠레 on muy bacán. La colita. 연기실로 준비했다고. 네. 네, 맞아요. 저도 하나 준비했는데, 아텐션, 뮤직백. 세아체 2 LA 치치치 레레레 비바 칠레 네, 저희 다음 곡은 지금 분위기에 아주 딱 맞는 곡인 것 같습니다 바로 wow. 마마미아 달라 마마미아 Let's go We back again. Oh, my tummy's up. Clap, clap, y'all. Clap, clap, y'all. 올래 맘마 미아, 너 보는 맘마 미아. 내 심장이 뜨거워져, 핫, 핫, 핫. 온 눈에 띄네, 니가 눈에 띄네. 유난히 빛이 나네. 뜨거운 사막가에서 빨간 꽃이 피어나네. 뜨거워져 핫핫핫 나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 처음 못 따라가는 그녀들 위로 뒤집어 몰래 몰래 진짜네 진짜를 알아보는 법 그 상도 슬픈 눈 어울려 맘마미아 너는 아름다워 반드시 놀릴 걸로 만들겠어 어울려 맘마미아 그게 바로 너야 갓띵 저 정신 못 차리 Only Mamma Mia 너는 아름다워 반드시 놀랄 걸로 만들겠어 Only Mamma Mia 그게 바로 너야 가띵 저 정신 못 차리겠어 Clap, clap, yo Clap, clap, yo Only Mamma Mia 너 보면 Mamma Mia Muchas gracias. Baby 나는 점점 어두워지고 너에게 나는 아직 마이너 아직은 판단하기 ill 쏟아지는 하이라이트 눈을 감아봐도 보여 you and I 점점 더 높아지네 higher 나는 더 작아지네 lower 한 걸음 걸어가면 두 걸음 뒤에 Baby I'm already placed 잠깐의 in your dream 존재감을 느꼈지 Oh, never ever give up 이대로 go straight 이제 손을 올려 time is over 늦었지 나랑 그림자를 취해볼래 feeling in the shadow dreaming of the starlight falling to the sky burning on the light 나를 뛰어넘어 나나나 Oh 넌 몰랐겠지 I'm running after you 내 맘 깊숙이 애를 태웠지 날 수 없어 ghetto 너네 집어삭히는 건 불안한 것 ghetto yeah. 비약인 글러스 내 정신의 사이코 널 집어삼켜 난 어둠 속의 shadow 숨길 수 없어 이미 몬스터 in me 빛이 들어오는 순간 awake in the dream 너와 내 사이의 벽은 crack 너는 wreck 둘 중 하나 사라져 이만큼 나는 pain 한 걸음 걸어가면 두 걸음 뒤에 Baby I'm already placed 한 건에 in your dream 존재감을 느꼈지 oh. Never ever give up 이대로 go straight 이제 손을 올려 time is over 늦었지 나랑 그림자를 취해볼래 feeling in the shadow dreaming of the starlight falling to the sky burning on the light 나를 뛰어넘어 나나나 Oh 넌 몰랐겠지 I'm running after you 내 맘 깊숙이 애를 태웠지 다시 시간을 거꾸로 하루만 지금 계속 멀어지만 가. What's wrong? 네가 내 앞에 없어도 난 널 놓아주지 못해 baby baby. 현실의 눈을 감아 지난 기억 속에 살아 주침소리 내 두 귀를 막아 Mayday Mayday. 목말라 목말라 목말라 지워도 배어있는 기억에 나 시들어 시들어. 목말라 목말라 목말라 가슴에 숨겨놨던 추억들을 채울수록 눈물 나. 틱틱틱 다시 시간을 거꾸로 너와 나 이별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순간에 틱틱틱 다시 시간을 거꾸로 하루만 지금 이대로 멈춰 노래 가사처럼 몇 줄에 정리가 쉽게 되었으면 이렇게도 아프진 않았을 텐데 계속 남아있어 다시 시간이 사로잡아 like I'm lost. 귀찮음을 요한 찌질함은 이젠 됐어. Got it you 이제 내 말 알아줘. 담아두지 않아 이제 나도 뱉어내. 틱틱틱 다시 시간을 거꾸로 너와 나 이별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순간에 틱틱틱 다시 시간을 거꾸로 지금 이대로 멈춰. Go back in time. 시간이 거꾸로 시간이 거꾸로. Go back in time. 시간이 거꾸로. I just wanna love. Go back in time. 시간이 거꾸로 시간이 거꾸로. Go back in time. 시간이 거꾸로. I just wanna love again. ¿Estás escuchando? Especiales Radio K-Pop México. Si tú eres de aquellos que disfruta seguir a sus idols, estar atento a sus comebacks, ir a sus conciertos y fangirlear con sus canciones. ¡Ey! ¿Cómo que fangirlear? ¿Y dónde quedamos los chicos? Exi, ¿podemos continuar con el spot? Porque tú lo necesitas, y yo también, llegó Zona Idol, el programa que unirá a todos los K-Popers. Cada domingo disfrutarás de 2 horas dedicadas a tu boyband o girlband favorita. Escucha Zona Idol con DJ Lu y Exit DJ todos los domingos a partir de las 6 de la tarde, hora centro de México. En la mejor radio de K-Pop online,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Hey! ¿Quieres tener una nueva experiencia estas vacaciones? Forma parte de nuestra convocatoria de DJs de verano. Lo que necesitas es una computadora actualizada, un micrófono que no sea en manos libres, contar con internet, disponibilidad de horario y, claro, la mejor actitud. Para más información, contáctate con alguno de los DJs o si no, manda un correo a reclutamiento@kpop.com.mx. Escuchas Especiales Radio K-Pop México. Continuamos. Got me feeling

그녀자 일색이란 생각들은 보편적 도도하게 굳이 묻게 정말로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baby. Get by the bullets, so baby. 차입을까봐 걱정되지만 여자니까 이해해주기 말아날 Baby you're my heartbeat Give me give me more Give me 더 안으리대 you could Han enamorado al mundo con su música honesta y presentaciones espectaculares. Se han presentado en los escenarios más importantes del mundo. Han ganado innumerables premios y han conquistado las listas musicales de todo el mundo. Ha llegado el momento de que se apoderen de esta radio. Radio K-Pop México le da la bienvenida a la Semana ARMY. Ven a escuchar del 10 al 16 de junio. Una semana entera de programas especiales dedicados a la banda masculina más importante del momento y que este 13 de junio de 2019 cumplen 6 años en el escenario. BTS. Consulta nuestra página de Facebook Station K-Pop MX para ver a detalle la programación. La Semana ARMY solo la puedes escuchar aquí en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Sigue con nosotros. K-Pop México. K-Pop México. Si a ti lo que te gusta es escuchar música nueva, descubrir nuevos idols y seguir llenando tu repertorio de K-Pop, Irrelevant es para ti. Un programa dedicado a grupos y solistas que no tienen tanto reconocimiento en la industria del K-Pop. Acompáñame todos los jueves de 4 a 5 de la tarde, hora centro de México. Solo aquí, en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Escuchas Especiales Radio K-Pop México. Continuamos. Yeah. 땀은 어디든 마음이 아플 때만 불러오르면서 경험한 내게 취해 따뜻한 향기 그게 지나다 비버려 두고 널 바라보고 하얀 달이 뜨면 너를 비친 너를 보고 잠재운 마음속에 파도를 부르고 떨리는 복숭아마저도 달자 휘날리는 꽃잎아래 네 비난 결혼자라 그 끝을 따라 놓아 가난한 네 숨소리 잘 알아 네가 내가 꿈같은 상상 여과함이 전부 너야 Gracias por venir. 네, 칠레에 계신 우리 별빛 애기들과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들 Te amo! Vamos! 합니다 나 난 뭔가 잘못된 거야 넌 아무것도 몰라 그녀 내 거 운명이었어 돌려봐도 I got what 날 세상을 다 뒤집어 Come on, girl. Dynamite 오늘 만나 비틀어지게 Dynamite 미쳐 던져 흔들어 Shake it down Dynamite 온 세상을 바꿔서라도 Girl 어떻게든 넌 나를 떠나가지 마 Yeah 이거 다 보내야마자 속에 한 몸 같아 내가 반항해도 누가 날 자꾸 잠들게 마성의 자작가를 불러주나 봐 세상 앞땅이 모여도 조남은 장난은 안돼 난 하루아침에 마녀가 된 백설 운명이 뭔가 잘못 됐어 내일이면 살펴야만 한 현실인걸 씁쓸하지만 알고 있지만 가져간 me going crazy red 미친 가슴이 널 보고 뛰는지 늪에 빠진 것 같아 점점 나를 조여봐 벌써 눈을 떠 정신 차려봐 시간 없어 당장 벗어나 Get up now 옷도 앉아 Six feet under this enough 열년을 마주 달콤한 커피 날 뒤를 심장에 널 갈고 하잖아 나를 버려 왜 가질 수 없는 destiny 개꿈같이 홀린 뒤 웃으며 넌 말하지 Bye bye baby now 가져간 me going crazy 왜 미친 가슴이 널 보고 뛰는지 깊게 빠진 것 같아 점점 나를 조여와 턴다 먹지 마치 넌 내 머리 위로 난 네 포로인 채 맞서 나를 해봐도 결국 다시 너잖아 가끔씩 날 찾아와 아름다운 순진한 얼굴로 난 또다시 집어삼켜 이미 사라는 DOA 내 몫에 난 fade away 기대지도 않는 pain 숨이 막혀와 가져간 me going crazy 왜 미친 가슴이 널 보고 뛰는지 깊게 빠진 것 같아 점점 나를 조여와 턴다 먹지 마치 넌 내 머리 위로 난 네 포로인 채 벗어나려 해봐도 결국 다시 너잖아 Six feet under that's enough 그녀는 마치 투명한 커피 Six feet under that's enough Six feet under 하고 때가 나온다 도망가 도망가도 더 빠져드는 너란 눈빛 너라나 네 오만한 자신감이 분명 잘 미운데 마부석이야 내 말이 내 예감이 들리지 않는 듯해 넌 내 맘을 날려서 콩 중부년부터 넘하게 내 심장을 더 드리블해 미치겠네 넌 가만히 있어도 나 미치게 가져간 me going crazy 네 말에 배어 난 또다시 공행 인생 버틸 수가 없어 난 너때문에 미쳐가 수없게 넌 나를 가둔 채로 내두기를 말해 눈물을 끌어도 돌아보지 않는 너 가슴이 거린 crazy drum 벌다 받쳐도 날 보지 않는 너 이제 그만 꺼내줘 벗어나고 싶어 널 너라는 자체가 참 미쳐 지쳐도 떠난 그저 원어 변해 갖지 못한 신기루 제발 나를 구해줘 I'll call today a good day. Hey. 빛을 머금은 듯한 네 눈을 본 순간 계획된 일처럼 빈틈없이 홀린 듯해 은근한 미소 기분 좋은 밤 낭만적인 그 밤 빠져버릴 것 같아 좋아하는 슬림하고 라인이 살짝 붙이는 옷을 입었어 yeah. 네가 좋아하는 향수 듬뿍 뿌렸고 난 오늘도 예쁨이 여김없어 oh, yeah. hey. 너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났다고 오늘 같은 일은 나를 그때 라고 표현하고 싶다 말했잖아 그때 hey. 상상 속에 있어 너와 같을 것 같아 말은 확실해 조심스레 말해도 내 맘을 난 확신해 난 믿고 따라와 내 품에 너를 맡겨도 돼 오늘보다 좋은 날은 없을 거야 You and me, me and you 오늘을 기적이라 불러볼까 yeah. We don't know the day You and me, me and you 너와 나라서 완벽해진 오늘 yeah. Estás escuchando Music Bank en Chile 2018. Oh 순간까지 너를 지켜줄게 사라지지 않게 한순간의 작은 약속들을 나눠 이제 말해 내게 baby You tell me how to feel One, two, three and one 네 옆에 딴 놈들이 거슬렸죠 후회나 오직 너만을 지키는 killer 말 그대로 나 좀 죽여줘 너를 품에 안고 비상해 걱정은 버려 시작해 뭘 하든 간에 하나라는 수식어가 맴돌 거야 너와 나의 귓가에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You make me feel so high I'm so crazy 너가 나를 본 순간 막 끌려가 날 당겨줘 Baby I'm feeling so energetic 오늘 밤투리 out of control Yeah I'm feeling so energetic I'm not naked, but I'm not too freedom I'm feeling good I wanna touch, baby 어서 내게 와줘 tonight Oh, yeah Alright Work your body 다가와서 즐길 시간이 Let's dance 아껴도 너의 신발이 더러워지더라도 움직여 빨리 어려 질문은 아주 해 일단 남자들은 너무 좀 알게 누가 아파서 그런 게 이제 시작해 너와 me 날 끌려가 날 당겨줘 자기야 빨리 일어나 나 안 보고 싶어? 응? 난 자기 얼굴 보고 싶은데 자기 안 일어나면 다니엘 삐질 거야 와 힘들었다 아침에 안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네 이렇게 깨우면은 다음엔 또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모니코를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용건이 모니코를 스페니쉬 일단 스페인어로 기대하고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 amor, ya despiértate No me quieres ver? Yo te quiero pero rápido Si no te despiertas Voy a ser un perinche Wow. 이대로 끝내긴 좀 아쉬운데 그러면 룰렛을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과연 실내 팬분들과 TV를 통해 보고 계실 워너블들을 위해 감미로운 세레나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살고 싶어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hey. 선물로 우리가 장미꽃을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Wow. Gracias I love you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선물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네 저희 목소리와 감미로운 이 노래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 la disfruten todos! Todos! Let's get it! Let's go! Let's go! 네. 바보같이 아쉬운 나의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을 닿기를 어렸어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당연한 거라 그때 생각했었어 내게 보여준 미소가 아직도 이 가슴 속에 남아있어 솔직히 난 아직은 반은 사람이 필요한가봐 물론 남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렵고 그때가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 I miss you so much 이제서야 느껴 우리 공간 바다처럼 널 비친 거라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헤매도 혼자 느끼는 외로움마저 유일한 너의 흔적이라고 억지로 눈 감은 채 견디고 있어 오늘도 I miss you so much 이제서야 느껴 우리 공간 I miss you so much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왜 난 몰랐을까 So beautiful beautiful 누구보다 아름다운 너니까 아프지만 울지마 너야 나 노래가 들린다면 다시 돌아와 Oh 그리워 그리워 거울 속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날수록 두려워 네가 필요해 이제야 느끼는 내가 너무 싫어 yeah, 이렇게 나처럼 예쁜 꽃이라도 네 앞에 다시 서고 싶어 yeah. 그 시절보다 더 멋진 모습을 하고 네 앞에 나타나고 싶어 yeah. 익숙했던 시간들을 손끝으로 그려 좋지 않은 시계처럼 제자리에서 울어 반짝이던 널 천사 같은 널 아름다운 널 맘껏 안아보고 싶어 또 다시 보고 싶어 So beautiful, beautiful 어디선가 울고 있진 않을까 떠나지마 가지마 사랑한다 거짓말 어떤 말이든 좋으니까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을 닿기를 순간 시선 고정 너에게 눈이 shining shining 제발 내 맘을 pick me pick me 너는 내게 너무 예뻐서 꿈일까 난 너무 두려워 기억해 제발 이 순간 tonight crazy. 제발 난 남을 pick me, pick me. 너무나 예뻐서 꿈을 가두려워. Oh, 빛나는 환상 속에 그대 날 바라봐줘. 너의 맘속으로 들어가 함께 하고 싶어. 잡을 때 꺼지지 않아 입을 비춰. Look at me now, 따라와 봐. We both for the throne and we got this. Don't wanna play the game. 이제는 가해. Oh, I 서로를 믿을 때 하나가 돼. 내 빈손에 거머쥔 기회. 내다로 마음에 지칠 땐 너의 등을 보며 따라갈게. 우리 마음속에 꿈을 다시 깨워. 깨워. 불안한 따위는 떨쳐버려. 기대해 우리 위한 함성이 나를 일으켜 쏟아낸 에너지. 사랑 끝에 내몰리는 순간에도 버텨. We're going up. 다만 곳을 바라봐겠죠. Hands up.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없어. 우리 나만 보고. We run for the throne and we got this. We don't need to play the game. Why not, so let's get it on. 느낌있게 go on. 깔끔하게 throw it on. 미를 담은 say up. 유난 man 숙면해야 지움. 신경 쓰지마. 머리 아파 어지러워. 그래 우린 이기는 방법을 알잖아. 우리 yeah. 그래 너희 언제나 지켜봐줄 거야. 우리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시간에 또 버텨. We're going up. 더 먼 곳을 바라봐. Get your hands on. 불알 될 곳은 더 이상 없어. 우린 앞만 보고. We are 우리 가까이 할 길인가. We are That's the way we are 천천히 숨을 들이켜. 심장 소리 들어봐. 조급해하지마. Don't give up. Don't lean on me. 노력해. 우리 스스로 make it. 비교하지마. We are.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 We are. That's the way we are. Drop it. We are.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같은 길 위에 있어 절대 너를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 믿고 있잖아 여기까지인 것처럼 끝도 없는 the ocean 절벽 끝에 서서 파란 널 가만히 바라보다 네가 날 감싸도록 바람에 몸을 던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빠져가 누구보다도 Deeper, deeper. 이미 난 너와 여자 있는 운명이라 누구보다 더 deeper, deeper. 걷지 못한 길을 걷다 다시 마주친 운명이란 걸 Yeah, 다시 그림자가 겹쳐지게 우릴 마주 볼 때 아쉬움 따윈 부서지게 널 꽉 안아줄게 다시 보게 될 너를 기억해 나의 눈에 너를 담을게 끝나지 않은 너와의 아름다운 영화의 다음 장면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우리 사랑은 ocean 끝도 없이 넘쳐 누구나 영원히 바라지만 아무나 할 순 없어 우리가 아님없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와 난 누구보다도 깊어 깊어 이미 난 너와 미쳐있는 운명이라 누구보다도 깊어 깊어 끝이 못한 길을 걷다 다시 마주친 운명이라 누구보다도 깊어 깊어 잊지마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나도 깊어 깊어 놓지 않아 다른 날 난 너만의 영원이란 걸 길 잃은 밤 밤 어둠이 널 삼킬 수 없게 하늘을 봐 봐 별이 되어 널 비춰줄게 차가운 비가 와도 파도처럼 맞서 계속 부딪힐게 우릴 맞는다면 누구보다도 deeper deeper 이미 난 너와 여져있는 운명이라 누구보다도 deeper deeper 끝이 못한 길을 걷다 다시 마주친 운명이라 끝까지란 널 지켜 지켜 지켜 결국 너 낼 수 없는 하나라 끝까지 난 널 지켜 지켜 지켜 모든 게 다 변하지만 하지만 네 사랑은 영원한 걸 Han enamorado al mundo con su música honesta y presentaciones espectaculares. Se han presentado en los escenarios más importantes del mundo. Han ganado innumerables premios y han conquistado las listas musicales de todo el mundo. Ha llegado el momento de que se apoderen de esta radio. Radio K-Pop México le da la bienvenida a la Semana ARMY. Ven a escuchar del 10 al 16 de junio. Una semana entera de programas especiales dedicados a la banda masculina más importante del momento y que este 13 de junio de 2019 cumplen 6 años en el escenario. BTS. Consulta nuestra página de Facebook Station K-Pop MX para ver a detalle la programación. La Semana ARMY solo la puedes escuchar aquí en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빠져들게 날 놔줘. 고요한 심연 속에 몸을 누이고 기억에 괴로를 지워. 머릿속 그 장면마다 네 추억인데 너와 네 시간들은 없는 것 같아. 가슴 속 비밀 노트를 꺼내보아도 너에 대한 이야기로만 빼곡하네. 내도 다시 채워져 도무지 끝이 안 날 것만 같은데 견딜수록 더욱 아파져. 이 생각에 눈을 뜨면 언제나 다시 처럼 내 심장에 놀리고 Danger 어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Danger 널 훔쳐가요 훔쳐가요 Close day 손 끝이 날아간 순간 사라져요 Danger 모든 정도 알고 있어 Oh baby yeah 또 나를 움직여 조종하고 있어 Oh baby yeah Danger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모든 게 내게 왜 때로야 진실은 네 손에 있어 Stay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밤 It's my showtime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널 훔쳐가요 훔쳐가요 훔쳐가요 훔쳐가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hile ...2012년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찾아온 뮤직뱅크인 칠레 에스투비에런 도도스 펠리세스 네, 정현씨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오늘 칠레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뮤직뱅크 스페셜 MC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칠레 팬분들 에너지를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Muchas gracias a todos los artistas que se prepararon al escenario tan maravilloso. Gracias. Gracias, Pogumi. Gracias, Chongyeon. Gracias. 감사합니다. Gracias. 네, 여러분과 저희 아티스트 마음속에 오늘 이 순간이 행복한 추억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뮤직뱅크 월드 투어. 다음에는 어떤 곳으로 찾아갈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곧 또 만나요. 2018년 뮤직뱅크인 칠레 모두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엔딩송 강남스타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그럴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뮤직뱅크를 외쳐보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뮤직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et it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Let's go! Hey, hey, hey! Gangnam Style! Oh, oh, oh! Aquí termina el especial de la semana. Esperamos que lo hayas disfrutado. Recuerda seguir escuchando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